따라합시다. 인정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정받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서 있는 각 분야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자신의 친구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은 사회인대로 자신의 상급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군인들도 자신의 상급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더 나가서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활력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인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면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 백부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르던 종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모시다가 종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하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오늘이 오늘처럼 내일이 내일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금년보다도 명령에 점점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주님부터 인정받았던 백부장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동족을 초월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던 종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백부장한 사람은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러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살 수도 있었고 종은 팔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만큼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의 감심밖에 있었던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 종을 살려보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며칠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합동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기를 간청한지라. 여기 보시면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자기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유대인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네 하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몸을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며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구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이 뭡니까? 나를 높여 귀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높여 귀중히 여기는 자는 영어 성경을 말하면 리스펙트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주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좀 길지만 1절부터 6절을 전체를 읽어야지만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받는 그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실까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맞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맞아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영적인 원리, 영적인 능력과 기적은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 권능, 파워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더라. 참 여기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럼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 주님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치료의 강산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치료의 강산을 베풀어 주는데 믿음이 있는 자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자기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기만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든 얘기입니까?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면 상대방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인정받기 원하면서 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다시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다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주님만큼은 인정하셨습니다. 난 저 사람은 밉다고요? 그럼 나는 안 미운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셀피시,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각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항상 상대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높여줘라.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볼 거거든요. 제가 서 있는 오른쪽 이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왼쪽 이쪽입니다. 오른쪽부터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대만 보면서 물어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답만 하면 돼요. 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답한 사람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쳐다보실래요? 성도님 나 인정하시죠? 물어봐요. 왼쪽인 사람 물어보실래요? 성도님 나 인정하지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사랑의 싹이 트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기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살려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것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주인의식과 계급의식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사실을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예수께 소개한 내용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백부장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유대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여 이르되. 누가 간구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과 친분이 가까운 장로 몇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종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는 합당하니이다. 이 말은 백부장은 도와줄 만한 사람이다. 도와줄 만한 사람이다. 그 당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자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정복자입니다. 비정복자가 정복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백부장을 도와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가 유대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유대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덕지가 뭐였습니까? 읽었잖아요. 첫째로 뭐예요? 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로마인과 유대인은 언어가 달라요. 두 번째 문화가 달라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이 달라요. 네 번째 삶의 스타일도 달라요. 다섯 번째, 정복자와 피정복 사이 긴장관계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뭐라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동족을 초월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가장 찾는 얘기입니다. 로마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해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조금 더 추적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는 뭔지 아십니까? 앞에 여기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럼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름은 빛이에요. 우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은 소금과 빛이다. 이름이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지 소금에 펑션이 되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라이시죠? 여러분 라이스는 여러분 빛을 비춰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이가? 자, 저를 보실래요? 여기에 지금 현재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빛이 나와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은혜라고. 여러분, 설교는 죽이 맞아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darkness.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이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빛을 비춰야지요. 안 비치면 빛의 기능 펑션은 끝난 거예요. 빛은 빛이 있을 때 펑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기독교로 역할을 못하고 왜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우리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게 빛이에요. 냄새를 풍기고 악취를 풍기고 더러운 것을 풍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슈가 뭡니까? 오늘 한국의 이슈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8월 첫째 주간의 집중호우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어려울걸요? 우리는 사과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사과 반쪽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 넉넉함은 부족한 자를 채우기 위함이다. 너희 넉넉함은 부족한 자를 채우기 위함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수재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보다 못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고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기준을 정해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지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채찍에 맞으시며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이름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 사랑하면 사랑의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여러 가지 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타파가 있고 알파파가 있습니다. 베타파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파입니다. 그러나 알파파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거기서 나는 엔돌핀이 분배가 되어서 사랑하면 첫째로 피곤을 빨리 회복시켜줘요. 두 번째, 우리 질병을 막아줘요. 암을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베타파는 우리가 낮에 깨어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알파파로 바꿔놓아서 사랑하면 우리 몸이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일보 신문을 보고 가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천만 원을 남겨두고 유서 한 통과 함께 자살하였습니다. 그 이은즉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돈 천만 원은 나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유서 한 통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서로 간의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Please love me. Please love me.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한번 보면서요. 내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실래요? 저를 보는 타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보는 타임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실래요? 여러분, 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원합니다. 내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어느 썸바디가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집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랑하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너무나 행복하다. 목사는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저 또한 동일하게 때때로 성도에게 사랑해요 라고 하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반응이 없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